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삼성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광복절입니다.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 광복절의 모습, 1945년 8월 15일이 되겠죠.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리고 긴가민가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고 증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통신이 발달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시골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8월 15일이 지난 한참 후에야 해방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된 한반도는 열강의 간섭에 휘둘리면서 둘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도 사실 광복 전후로 해서 크게 나아진 것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해방 전후 문학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제2의 광복이 될 남북통일은 충분한 변수들의 예상과 기도로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그렇게 두 번 반복된다고 하죠. 지난날의 과오가 우리 한반도에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리 놓는 사람들의 복음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복절에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중파 1566kHz, 중국, 러시아, 북녘 땅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이나 찬양 신청, 그리고 북녘 땅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안부 편지 우편으로 받고 있어요.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또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다큐멘터리 드라마 탈출 대흥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되면은 학교에서 집까지 다니던 그 골목길 거기를 되게 걸어보고 싶어요. 고향이 나도 이북이에요. 저 앞에 시냇가가 아주 쫙 흐르는 강도 있고 말이지 아주 좋은 곳이었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통일도 하나님께서 염원하시는 과제라고 믿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어서 통일이 되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산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운 금강산 주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곳에서 제대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 함께 복음의 통일로 나아갑시다. FEBC 다큐멘터리 드라마 탈출 제61화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황주연 구성 황인선 연출 송옥석 저는요 북한에서 그냥 평범한 그 시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충실하게 정말 거짓이 가게 잘 저게 하라는 대로 잘 하고 살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다 알다시피 북한에서 그 경제 상황을 겪게 됐는데 경제가 너무 해서 막 배고파서들 다 다른 분들도 막 있었겠지만 배고파서 일단은 뭐 저기 하던 일을 바로 못 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산에 가서 산나물 들에 가서 뭐 미나리 풀 이렇게 많이 정말 노력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그 공황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그런 다가올 그런 새로운 날도 있으리라 희망 갖고 살았었는데 해마다 갈수록 더더욱 좀 심해지고 이제는 더더욱 뭐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그때는 아마 사람들이 거의 다 막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할 때여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지는 못했지만 한 중간 정도에서 중국에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그 돈 벌러 사실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북한의 가족도 있고 해서 두만강을 좀 넘나들게 됐어요. 군인들에게 그 값을 지급하고 했는데 이제 군인들한테 주는 돈이 너무 하도 많다 보니까 정잣돈이 얼마 없고 해서 그 다니는 것이 자꾸 사람들이 눈에도 띄어서 이제 보안부에 감시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 중국에 가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얼마만 벌어서 해가지고 와서 장사도 하든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실 했는데 중국에 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잡혀버렸어요.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요. 일들을 우리가 말을 모르다 보니까 어디 취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척이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해도 그냥 중국에서는 일단은 뭐 보면 북한 사람이란 건 알면 잡아가니까 저는 그때 두만강 주변에 훈촌에 있었었는데 안 되겠다고 하죠. 연길 갔네요. 연길에서 지금 그 세탁소에서 세탁소 뭐 불고기집 그다음에 막 가정부 파출부 뭐 별난 거 다 해봤어요. 불고기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친척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다행히 친척들이 다 어디 나가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김신의 집이죠? 네, 그런데요. 지금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저요? 전 그저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는 왜 물어보는 걸까? 계시오! 계시오! 문 여시오! 문 열란 말이오! 아니, 웬 사람들이지? 친척이 돌아왔나? 그럼 문 열고 들어올 일이지. 문은 왜 두드리지? 혹시... 공안인가? 빨리 문 열시오! 안 되겠다. 얼른 숨어야겠다. 어디로 숨지? 그래, 침대 밑에 들어가 있자. 아니, 왜 아무도 없지? 방금 통화했으니 그새 나가진 않았을 텐데. 자, 얼른 찾아봐! 예! 이상합니다. 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 잠깐. 저 침대 밑에 한번 찾아봐. 예! 아니, 이 여자가! 당신, 이리 나와! 이제 어떡하지? 북송되고 보니까 감옥에 막 보내겠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중국에 다시 도망 왔다가 또 저는 3차례나 잡혔어요. 사실 북한에 교도소 교화소 같은데 가면은 살아남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먹을 것이 원래 국가적으로 없다 보니까 뭐 그 죄인들한테 줄 뭐 식량도 없겠지만. 뭐 어떻게 거의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겨우겨우 살아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기만 하면 정말 굶다시피 하고 일 강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다 허약이 걸리고 아니면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죽어서 가만히 돌돌돌 감아서 버린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또 그때 그랬고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가는 걸 교화소에 가는 걸 엄청 두려웠었는데 제가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참으로 억울했어요. 그 국가에 충실하게만 살았는데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다 보니까 먹을 것을 안 주다 보니까 또 장사를 못한다고 자본주의 온상이라고 장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장사할 줄도 모르고 누구한테 돈 두고 달할 줄도 모르고 뭐 사기칠 줄도 모르고 참 고정했는데 제 나름으로 참 충실하게 사회야 정말 국가 앞에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별로 융통이 없는 나의 인생이 된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정말 당장 이제 입이 놀 것도 없는 상황이 돼서 중국도 가게 됐는데, 그렇게 했다고 나를 죄인 취급을 하니까 이건 참 국가가 죄인을 만들어 놓고 쟤네들이 또 죄인이라 해놓고 참 억울했어요. 이거는 이제 나를 교화소 데려가면 나는 거기 가면 그냥 3년이라고 해도 3년이나 5년짜리인데 저는 살아나올 것 같지 못했어요. 쟤는 자신도 없었어요. 집에서 저한테 후원해 줄 만한 대상도 없었고, 또 거기서 교화소에서 주는 주먹밥 먹고 제가 견딘다는 건 참 자신이 없는 일이어서 제가 생각했어요. 도망을 해야 되겠구나. 또 도망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마지막 상황이다 보니까 참 그 경비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 행동을 개시한 그날도 바로 그 노동단련대 여기 거기서 흔히 말하면 깡판이란 곳인데, 거기서 새벽에 4시 직전 작업을 몰아냈는데 그때 보니까 비가 억수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9월인데. 야, 날래 움직이라. 아? 웬 비가 이렇게 내리지. 내일 모레면 나를 감옥으로 보낼 텐데. 그래, 오늘이 기회다.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가 틀림없으니까 내 오늘 어떻게든 도망치고 말아야겠다. 아이, 거긴 왜 그러고 있는 기야? 날래 움직이지 못하겠어. 비 온다고 설렁설렁 꾀팔 생각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식전 작업을 했고, 어전 내내 비를 맞으면서 기회를 봐도 어떻게 도망갈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들어와서 정신 겪고 또 오후에 나가도 기회를 못 잡고 했는데, 이제 저녁쯤에 아주 어두워서 들어왔는데, 그날 그래서 아침부터 몸 다 젖고 하다 보니까 정말 피곤해 모두 시달렸고,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은 그 따뜻한 구두에 누워서 그냥 잠에 확 다 골아 떨어질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날 비가 올 때 내일 모레면 나를 붙잡아 이제 묶고 가겠다고 했는데, 어쩌면 때 아닌 그 가을 9월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지, 참 그날 정말 이 날을 놓치면 난 평생 후회하고 정말 그 안 될 것 같아요. 이 신이 나에게 준 정말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은 무조건 도망치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모두 골아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정신 딱 바로 차리고 그 딱 기회를 노렸죠. 근데 그 사전에 이렇게 움직이기 딱 전에 여기까지 오기 그 준비 작업이 있었어요. 제 나름으로 제가 보위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잡혔을 때 잡혀서 처음 보위부 조사 맞고 또 그걸 끝나면 보안부에 나오는데, 보위부에 있을 때 그 저기 나를 내보내면서 나를 담당했던 그 지도원이란 사람이 그 한 명 나와 함께 나가 있는 동료 한 명 이름을 대면서 걔를 잘 살피래요. 걔가 어떤 애인가 물으니까 이제 중국에나 이제 뭐 어디 한국하고 연결이 있어서 분명 뭔가 있는데 본인이 불지 않아서 보위부에서 넉 달을 정말 취소를 했는데 불지 않았다. 이런 애가 나간다 했는데, 정말 나오고 보니까 걔가 막 바로 걸지도 못하는 그런 허약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에 그 인간의 그 감정이 먼저 그 불쌍하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깡판에 가 있는 사이에 한 보름을 있었는데, 한 10월 정도 그 동료 그 친구와 같이 저에게 있는 음식, 저는 집에서 좀 이렇게 면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탕이라든지 뭐 퐁퐁이 가루라든지 그다음에 소금 된장 막 이런 거 정말 걔하고 같이 똑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한 보름 정도 애한테 그 퐁퐁이 가루랑 좀 나달을 먹이니까 애가 기력이 좀 서고 막 급하게 달리지는 못해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를 선택한 목적은 세 명하고 앉아 얘기를 하면 혹시라도 뭐 정부를 비방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말이 금방 들어가요. 어떻게 된 문제인지. 아마 제가 임무 받았던 것처럼 다른 친구들도 다 아마 임무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을 수행하나 안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제 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가가 달려 있겠죠. 근데 저는 보니까 이제 갸를 그 살피라고 했지만 저는 그보다 반대로 동정이 가서 너나 나나 뭐 우리가 죄인이 되고 싶어 됐냐. 이건 국가 탓이다.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 그건 아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하고 같이 먹을 거 너나 먹고 하다 보니까 버릇돼서 걔가 걸을 수 있었는데 그 애만은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걔하고 같이 약속을 하고 그날 저녁 도망갈 계획을 세웠거든요. 일어나 보라. 얼른, 얼른 일어나 보라. 야, 무슨 일이니? 지금 가야 되니까니, 어서 가자. 내가 먼저 나갈 테니까 내 뒤를 따라오라. 알았지? 그래? 알았어, 언니. 지도원 동지. 내가 설사가 났는지 이거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구만요. 저 변소 좀 다녀오게 해주시라요. 참 이게 대체 뭘 먹었기에 이 밤에 변소요? 주연 동무는 내 믿을만하니 안 따라가도 돼갔지? 날래 갔다 오시라요. 알겠습니다. 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언니 같이 가. 지도원 동지, 저도 화장실이 급한데 언니 따라서 같이 갔다 오면 안되겠습니까? 참, 얼른 다녀오시라요. 주연 동무가 이 동무도 책임지고 데리고 갔다 오시오. 내 주연 동무만 믿어도 되겠지? 알겠습니다. 둘이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내 손을 붙는 순간 쟤는 개선을 낳고 쳐. 근데 바깥에 얼마나 새까만지 먹물을 뿌려놓은 것 같이 새까맣고 바로 앞에서 귀싸움을 쳐도 사람도 안 나타날 정도로 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새까맸어요. 먹물을 뿌려놓듯이. 그래서 이 애가 나한테 와서 내 손을 딱 잡는 순간 걔를 잡아채고 낚아떼었어요. 떼는데 이제 울바자를 딱 넘어서 변소에 들어가서 설사와 만났다고 했으니까 이제 대변 보는 시간까지 내 생각에 아마 한 5분 정도는 시간이 있다 생각하고 그 5분 사이에 이제 떼야 되거든요. 근데 막 달렸어요. 딱 나가면 텃밥장이 있었거든요. 텃밥장이 있으면 그게 이제 비 오다 보니까 거기에 발자국이 나는 대로 방향을 알려주게 돼서 내가 서쪽으로 가야 된다면 반대쪽 동쪽으로 발자국을 일부러 돌려내다 보니까 돌아가게 돼서 정말 나를 쫓는 사람들이 방향은 분산됐지만 내가 가려고 하는 길까지 가는 데는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막 이 자처럼 그래도 작전한 대로 동쪽으로 발자국을 내고 그다음 자갈밭이 생긴 다음 다시 이쪽 서쪽으로 딱 와서 지금 다 손잡고 막 정신없이 원래 뛰는데 아이고 언니 언니 왜 그러니 빨리 뛰지 않고 언니 저 뒤에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잠깐만 서봐.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해봐. 저기 사람 머리 같은 게 이리 오는 것 같다. 이제 어떡하지? 우리 있잖아. 제 방 쪽으로 내려가서 얼른 물로 뛰어들자, 응? 얼른, 응? 아이고, 아우, 언니! 얼른 따라와. 아, 언니, 나 지금 못 움직여. 뭐? 내 발이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질 않아. 뭐? 빨리 잡아당겨봐, 빨리. 너무 맥이 풀려서 그런지 다리가 걱정도 안 해. 아유, 이러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 되겠다. 물로 뛰어들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우리 이 구덩이에 납작 엎드려 있자. 캄캄해서 우리는 못 볼 수도 있어. 얼른 엎드려. 그 친구가 갑자기 막 한참을 뛰는데 그 친구가 나보고 딱 손을 딱 치면서 잡아당기면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저 뒤에 살아먹는 것 같다고. 정말? 하고 딱 섰어요. 근데 비 쑥쑥쑥 오고 소리가 주변에. 그 다음 우리는 그 자갈 그 제방뚝에 올라서다 보니까 그 자갈 딛는 소리 자자자자자 하면서 막 지금 두 명이서 달려가는데 딱 멈춰서서 그러면 뒤에 사람 오는지 일단은 살펴보고 달려가도 뭐 어쩌든 해야 되겠다 하고 딱 서서 뒤로 딱 돌아봤는데 너무 새까마니까 뒤에 사람은 안 알리지만 멀리 그 산과 하늘 그 지평선을 배경으로 각도를 맞춰보니까 내 눈과 그 지평선 사이에 그 뒤에 사람이 올 키 정도를 맞춰보니까 사람 머리가 금방 우리 10m 정도의 밖에까지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려가지고 그 상태에서는 그냥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그저 가슴이 막 그 심장이 그때는 아마 이렇게 큰 쇠망치만큼 커 보였는데 쿵쿵쿵쿵 하고 그 얼마나 튀는지 내 몸이 후뚝후뚝 하는 거 저도 느꼈고 그리고 이 밑에 애는 더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딱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는 이 뒤에 따라드는 사람이 다 왔어. 그렇게 지금 난리 번지는 사이에 우리는 막 부실부실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 번지는 사이에 이게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리고 딱 숨 죽이고 있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저벅저벅저벅저벅 하고 막 정신없이 달려와요. 이 뒤에 사람이 달려오더니 딱 우리 선 거기 옆에 그냥 지나갔으면 좋을 텐데 딱 서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딱 서버렸어요. 바로 딱 내 옆에서. 나는요 그때 생각하면요 막 숨이 침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섰는데 어떡해요? 그저 숨 다 죽이고 엎드려 있었는데 제발 하면서 그때 저는 그냥 그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셨다 하고 첫째로 제가 하나님 모를 때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그 모든 한 사람 우리 창조주시니까 자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정말 그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 하는 걸 입증하자면 그때를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내가 지금 막 엎드려서 저도 모르게 하늘이세요 하늘이세요 하늘이요 정말 하늘에 하느님이 계신다면 우리들 살려주시옵소서. 저 지금 저렇게 우리를 잡겠다고 하는 저 자식 제발 살려주소서 하고 진짜 저는 진짜 간절히 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하소연 나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갔나 보다. 저 경비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길 차단으로 뛰어간 것 같으니 이제 그 골목으로 가기는 틀렸다. 우린 저 물을 건너서 가야 되겠다. 거기서 이제 저 나이더블도 피했고 은철이도 경비원도 피했고 하고 저쪽에 이제 물을 건너서 벼랑탕으로 가는데 그때의 그 육체적인 고통은 그거는 더 말할 수 없이 그거는 일단은 지내보내고요. 물 입은 물, 옥수수 밭이면 콩밭이면 곧 콩밭 그냥 닥치는 대로 물도 몇 번을 건넌지 몰라요. 그런 물을 겪으면서 그 골짜기 목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 그 길을 평행으로 저쪽에 벼랑탕을 지나서 저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가기 위해서 거기서 육체적으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발을 허리에다 떼고 바지는 가랭이 다 찢어지고 막 그 흙탕물에 막 뒹굴어서 정말 그 저기 이거 팩을 하다시피 여기서 말하면 막 팩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물에다 또 다시 씻고 또 골고 하면서 했는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물을 건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새벽 한 2시 정도 됐어요. 저녁 9시에 도망을 쳤는데 이자 같은 모든 걸 다 겪고 막 해서 새벽 2시 정도까지도 계속 지금 그렇게 막 난간을 겪고 나가는데 그때도 그 이제 또 그 물을 하나 건너야만 제가 지리상 생각해 볼 때 그 물을 건너야만 이제 저쪽 맞은편 마을에 가서 저쪽 해령군이 인접이 그 길을 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딱 생각하고 지금 그 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 물까지 정말 천신만고 고생하면서 길에서 막 졸면서 둘이 손 잡고 막 가로수에 얼굴 부딪히고 또 다시 눈 집어뜯고 머리 흔들면서 우리 바로 가자 하고 막 이렇게 가느라고 해서 물 옆에까지 갔어요. 근데 물이 하도 많이 비와서 하다 보니까 다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근데 그 물은 너무너무 높아서 다리 없이는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찾아서 물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도 없어요. 근데 그때 9월 20일 정도여서 옥수수가 지금 여물 당시여서요. 옥수수밭 경비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경비원들이 북한의 그 식량 때문에 옥수수밭도 다 무장 경비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옥수수 도둑놈은 아니지만 밤에 이렇게 옥수수 밭을 지나다니다니 꼭 분명히 이게 차단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비원들이 눈을 피하느라고 막 옥수수 밭 그저 막 했는데 아니 원두막이 옆에 있는 건 모르고 지나가다 딱 걸려들었어요. 당신들 뭐야? 이제 옥수수 훔치러 온 거 아니야? 어떡하지? 감옥에서 만난 아이 하나가 여기 살았다고 했었는데 어떻게든 둘러대보자. 아닙니다. 전 여기 사는 친구한테 돈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서 내 담배라도 받으려고 빚 받으러 가는 거입니다. 뭐야? 그 친구 어디 사는 누군지 대보라. 저 해령에 사는 김동순입니다. 어이, 해령에 김동순이라는 애미나이가 있나? 그 애미나이 말하는 거이구만. 얼마 전에 감옥 갔다 나온 애미나이 하나 있었다. 거보시오, 내 친구한테 빚 받으러 왔댔지 않았습니까? 비가 너무 오다 보니 길을 잃어서 지금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데 아저씨, 우리 길 좀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우리 집 어디서 재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야? 아니 이 애민 아이들이 미쳤나? 연주도 없이 어디서 재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 날래 저쪽으로 가는 길 가라.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겠습니다. 얘네들이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갔어요. 가서 물 교까지 갔더니 다리 알려달라 했더니 그 다리 거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구나. 일단 거기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고 물류가리까지 다시 갔어요. 가는데 앞만 봐도 또 다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우리가 지쳐서 이제 그 골목은 지나왔거든요. 골목은 다 지나서 위험구역도 다 지났고 그냥 이제 또 경비원들한테 더 잡히지 않고 한 걸음 전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물려가려 가니까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에 뭐 이렇게 단계가 늦춰지더라. 긴장이 늦춰지면서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좀 걔하고 같이 우리 그럼 다리도 안 보이는데 새벽이 푸름푸름하면 다리가 보이겠지. 그때 아마 새벽 2시가 됐는데 좀 한 두세 시간만 여기서 지체했다가 우리 다리 찾아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고 지금 둘이 딱 목과 목을 끌어안고 앉았어요. 너면 막 서로 이뤄질 것 같아가지고 둘 다 해가지고 앉아서 졸려고 하는데 어찌보든 이제 우리 왔던 그 뒤로 또 전지불이 오는 거예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 경비원들이 우리 정체를 알아내고 이제라도 붙잡자고 뒤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상황에서 또 그 자리에 또 납작 엎드렸어요. 뭐 마지막 뭐 저기 해 가리고 뭐 양호하듯이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딱 엎드렸는데 아까처럼 딱 봤더니요. 그 전지불 우리를 거의 다가오더니요. 한 우리 앞에서 한 10m 정도? 15m 정도에서 훅 불어서 물로 가는 거예요. 우린 난 다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지불이 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서면서 보니까 그 이제 그 다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기껏해야 우리 헤매고 헤맸지만 우쪽에서 헤맨 거예요. 그 아래쪽에 다리 있었는데 그 다리 들어서는데 그 전지불이요. 이제 다리 들어서면 뒤에다 이렇게 비춰주는데 염소 한 마리 뒤에 사람이 또 이렇게 두 명에 염소 도둑놈이었어요. 물 건너편에 염소 도둑하는 도둑질하러 이제 반대편에 와서 도둑질 아직 지금 밤에 이렇게 새벽 2시에 염소 도둑질을 가져가는 도둑놈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도둑놈들이 이제 그 다리를 건너서 걷는 다음에 길로 향해서 그 전지불이 가잖아요. 결국에는 우리한테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언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사람도 없는 이 산골에서 이 밤에 어떻게 저 염소 도둑들이 우리한테 길을 다 가르쳐주는 거인지. 참. 정말 저 염소 도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을 텐데. 언니, 나 중국에 있을 때 하나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걸까? 그래, 모르긴 몰라도 하느님이 있긴 있나 보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으니 하늘도 우리를 돕는 거 아니겠니? 이틀을 걸어서 해룡에 도착했어요. 해룡에 도착해서 이제 그 중국하고 연결을 해서 정말 뭐 결국에는 성공을 해서 중국 땅에 건너왔고 중국 땅에서 저도 또 한 1년을 또 지체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가는 길을 선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가는 길 택하는 거 아무하고는 못해요. 또 그 한국 간다는 무리 속에 북한 그 탐정들이 또 끼워가지고 그 무리가 한 개국 무리가 10명씩 되는 무리가 다 북송되는 경우를 제가 또 봤고 그 북한에 나와서 그런 경우로 잡힌 사람들 막 영원히 가는 곳으로 가는 걸 막 눈물 흘며 가는 거 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딱 믿을 수 있는 그 선을 제가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덮느라고 1년을 걸려서요. 일을 하면서 1년을 걸려서 믿음직한 그 저희 브로커를 찾았고 그 브로커와 함께 저희 아들과 함께 떠났어요. 네, 일단은 고생했지만 성공을 해서 저 몽골에서 대한민국의 대사관의 도움으로 비행기를 타고 몽골 땅을 떠나게 됐어요. 네, 저는 몽골에서부터 대한민국이 그 인천항까지 3시간 몇 분 걸리더라고요. 3시간 20분인가 걸리는데 저는 그 태평양 이제 거의 가면 인천공항에 거의 간다고 할 때 태평양 꼭대기에 올랐잖아요. 내리다 보니까 정말 구름이 밑에서 정말 그런 광경은 저는 난생 처음 봤거든요. 비행기 진짜 타고 태평양의 검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저는 외쳤어요. 하느님, 정말 제가 지나온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에서 40살까지 살고 지금 오늘 이런 대한민국, 복받은 대한민국이란 땅에 정말 내 삶을 묻으러 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이때까지 그 모든 정말 지겹고 역겨웠고 힘들었고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인간 이하의 막 그런 천대와 멸시와 고통 속에서 살았던 지난날 멍땅 이 태평양 바닥에 다 떨고 버리게 해주시고 정말 깨끗한 정결한 몸으로 대한민국 땅에 내려서 정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연자매, 교회에 나와보세요. 주연자매가 한국에 온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요? 하늘이 도와서 내가 한국에 온 건 맞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았으면 벌써 붙잡혀 죽었을 겁니다. 그래요. 주연자매가 알고 있는 막연한 하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주연자매도 만드신 분이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된 거예요. 그래요? 내가 죽을 뻔할 때마다 하늘에 부르짖었었는데 그 하늘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대한민국에 왔다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참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또 막 들은 얘기도 없고 그냥 아득하게 하늘,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어떤 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내가 요구하는 만큼이 그 해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르겠다 했는데 제가 찬양과 경배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 사전에 그 저희 USB에는 뭐 세상 가요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저 복음 성가는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막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강의 듣고 기도란 무엇인가,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예배는 예배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자세를 해야 돼?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마마 정말 우리 하나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거기 가면은 그 교회의 그 큰 저기 전당 그 교회가 그 큰 교회 그 환경 전체가 그냥 하나님 품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품이고 그냥 거기 들어가면 막 정말 거기서 교육하는 두 시간은요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이게 이래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정말 내가 참 악하게 살았구나. 정말 그 나의 마음이 너무 악한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게 하면서 되돌아보게 하면서 그래 모든 사람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산과 들, 인간, 환경,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들이 그렇게 다 귀중하고 다 이뻐 보이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시고 저희 온몸은 그냥 하나님 품속에서 그냥 하나님 옷자락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걸음 걸을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아버지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 맞죠? 아버지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 맞죠? 오늘도 또 즐거운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 눈 뜨면 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함께 이렇게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내가 즐거울 때마다 제가 나서 자란 북한에 대한 생각이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도 지금도 그러하지만 영원히 늦게나마 알게 된 제가 늦게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가 알기 전에 이미 저희 마음속에 저희 영혼 속에 꽉 차 계셨다는 걸 믿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그런 사역자의 자세를 갖추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고 싶고요. 그 이제 현실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 이제 북한 땅에 가서 복지관 하나 지으려고 생각을 해요. 복지관 지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북한 사람들 알지 못한 북한 사람들한테 다 전도를 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란, 홍경화, 김종환, 서혜정, 이태경, 장민혁, 서령범. FEBC 다큐멘터리 드라마 탈출 제61화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황주연 고성 황인선, 연출 송옥석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상에 소망되는 교회 분당 만나교회가 함께합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탈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대흥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잘못 태어난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진노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니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거듭남의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군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이나 교양을 쌓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 생명을 주셔야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거듭나는 길은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데 일어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순간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영생을 얻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남의 사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거듭남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얻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얻을 생명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거듭남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한 우리의 반응은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거듭나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이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짓게 만드는 것들을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승리하고 이기며 산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을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부터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면 우리는 미혹을 당합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심에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부터 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위의 것을 찾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곳에 매여 살던 인생에서 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듭난 백성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대흥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17-4279번 717-4279 대흥 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절에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찬송가 524장 통합 찬송가 313장에 수록된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를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참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지체